아직까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. 아. 난 정말 몰랐었네. 아, 아, 진정 난 몰랐었네. 진정 난 몰랐었네. 난 몰랐었네.